HUBS 오늘 저녁 뭐 먹지? 어느덧 오늘 하루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저는 새로운 시간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 꼭 스스로에게 보답을 해주곤 하는데요. 보답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잠시 저를 위한 힐링 타임을 가지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내일을 살아갈 힘도 얻을 수 있답니다. 완전 일석이조 아닌가요?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보답은 여러 가지가 있죠. 친구 만나기, 드라마 보기, 반신욕하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맛있는 음식 먹기입니다. 하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하루는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기도 하면서 특별한 저녁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사소한 것 같지만 덕분에 매일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 시간을 기다리게 된답니다. 엠플라잉 스타 세상의 끝에 서서 쏟아지는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래 기다려왔던 Starry Starry Night 전해줄래 지금 너에게 멀리 포근하게 잠든 이번에 두 번째 개강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첫 번째 개강 때보다는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적어도 강의실을 찾느라 헤매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착각해서 지각할 뻔하지도 않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때는 항상 긴장이 가득한 상태로 학교에 다녔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낯설고 어렵기만 했거든요. 사실 그때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저는 입학과 동시에 평생을 살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새로 사귄 동기들은 너무 좋았지만 그때는 마음을 터놓을 정도로 친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함께 한양대에 입학한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표현 꿈.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 첫 번째 개강 전날 함께 한양대에 입학하게 된 고등학교 동창들과 모이게 됐어요. 그날 몇 시간 동안 즐겁게 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등학교 때 있었던 사소한 추억도 동창들과 이야기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건 정말 큰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만 가득했던 하루들 속에서 잠시라도 익숙한 것을 마주하니 어찌나 반갑던지 오랜만에 긴장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제 동창들은 모두 다른 과에 진학했는데요. 그 때문에 캠퍼스 생활을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결국 흩어져서 각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죠. 하지만 모두가 가진 걱정과 불안을 서로에게 털어놓는 순간 놀랍도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는 약속했습니다. 누군가 버겁고 힘든 상황이 오게 된다면 오늘처럼 모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요. 릴보이 내일이 오면. See, I just wanna share the vibe with you. 우리가 10년 뒤에도 음악을 하고 있다면 과연 없어질까 너와 내 problems. Yeah yeah. 난 모두가 잘 되길 빌어. 이 말이 거짓말 같다 해도 확실한 건 더 이상 상처를 주기 싫어. For real, yeah. Cause nobody's perfect, I know it. 이제 와서 보니 세상이 우릴 만들었단 생각이 들어. 물론 I hurt you bad. 얻은 것보다도 잃은 게 많은 것 같아. 사실 너도 알잖아. Then we can't go back. 당장에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아. 그래도 말야 너는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게 지나면 웃으면서 보자. Meet me in Montauk. Good night. 내일이 오면 사라져버릴 것들에게 더 이상은 정을 주지 말자. 내일이 오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 사라질 거야. 너무 걱정 말자. You're the G about it, no more. For every night is a brighter day. 12시가 And I just wanna share the vibe with ya 친구는 떠나고 나 혼자 남아 I don't wanna be alone But 다들 살아나기도 바빠 닮아가지 모두가 like boy you better pay me proper 그래 나도 알아 영원한 건 없잖아 당연하다고 믿어왔지만 생각보다도 외로웠지 걸어른이라고 부른다지만 절대로 익숙해질 리 없지 너와도 연락이 뜸해졌지 서로 가는 길이 멀어져 아, Be not alone 가끔은 아무라도 괜찮은 이내게 걸어줬으면 하지 아무 전화라도 yeah. 시간을 돌린다면 후회할 순간이 많아 내 생각과 달라진 하루하루가 숨 막히지만 어제가 오늘이 될 순 없으니까 내일이 온다면 예전과는 달라지게 yeah. 언젠가 너와 만나서 옛날 얘기하듯이 쉽게 꺼냈으면 해 난 말했으면 해 오늘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나는 기도해 남들이 안 싸우기를 내가 너무 동경했던 그 자리에 난 가시방석이 날 맞이했어 나는 아는 법을 배워 어른이 되는 과정 얘랑 친하면 걔랑은 절대 친할 수 없다고 나 내일 아침처럼 아무 생각이 없다 두 팔을 크게 벌려 기지개를 개강 전날의 모임 이후 저는 든든한 재편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는 개강 이후에도 가끔 모여 서로의 근황을 전하고 고민을 나누기도 했답니다. 동창들 덕분에 첫 학기를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싶네요. 이렇게 저에게 개강 전날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됐는데요. 그날 저희가 모여서 먹었던 음식이 바로 떡볶이입니다. 신기하게 그날 먹었던 떡볶이도 익숙한 맛이 나는 시장 떡볶이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 저녁 추천 메뉴는 떡볶이입니다. 개강을 맞이해 낯설고 혼란스러운 여러분에게 가끔은 익숙한 것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힘이 된다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떡볶이와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내길 바라며 오늘 저녁 뭐 먹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D 신예은, 기술의 박다연, 저는 아나운서 방서인이었습니다. HUBS